해양줄이 즈음에서 메이코 앙골라 우간다에서 경축 집회 업적 토론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독보회 강연회 좌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흉령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세계를 이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담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비범한 사상이론가 희세의 정치가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